5시에 밤은 모두 깨어있어 내 옷빛 아래 우린 춤을 춰 끝없는 이 길 소리가 울려 모든 순간이 환상이야 어둠 속 빛나 속 빛나